동화 한국어 버전 엄지공주. 옛날 옛날 홀로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항상 딸을 갖고 싶어 했지요. 어느 날 아침 여인은 울면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여인은 같이 놀 작은 소녀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지요. 그때 대모 요정이 여인 앞에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니? 왜 울고 있니? 저는 여태까지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으면 하고 바래왔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대모 요정은 마법의 힘으로 여인 앞에 씨앗을 하나 내놓았어요. 얘야 보렴, 이것은 농장에서 키우는 평범한 씨앗이 아니란다. 이 씨앗은 많은 사랑과 온기가 필요하지. 이것을 화분에 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아라. 햇볕을 충분히 쐬어주는 거 잊지 말고. 고마워요 대모님. 대모님은 참 관대하세요. 여인은 화분에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햇볕을 쬐어주기 위해 창가에 두었지요. 씨앗은 빠르게 자라 큰 꽃이 되었는데 그 꽃은 튤립과 많이 비슷했지요. 여인은 사랑으로 양분을 주고 매일 물도 줬어요. 어느 날 여인은 반쯤 피어난 꽃잎에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그러자 마법처럼 꽃잎이 활짝 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안에는 아주 여리고 우아하게 생긴 작은 여자아이가 앉아있었어요. 내 아이구나. 내 딸. 엄지공주라고 불러야지. 내 엄지보다도 작구나. 나는 너의 엄마란다 얘야. 너의 이름은 엄지공주야. 여인은 그동안 꿈꿔왔던 딸을 꽃에서 얻게 되었어요. 호두껍질은 엄지공주의 침대가 되었어요. 보라색 꽃잎은 매트리스가 되었지요. 장미꽃잎으로 된 이불을 엄지공주는 잡아당겼어요. 낮에는 물이 담긴 접시에 튤립 꽃잎을 띄우고 하얀 말의 털로 노를 저어 접시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갔다 하며 놀았어요. 정말 보기 좋은 광경이었지요. 어느 날 밤, 호두껍질에 누워 잠들었을 때였어요. 커다란 개구리가 창틀의 유리구멍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참 귀여운 아이로구나. 우리 아들에게 완벽한 신부가 되겠는걸? 엄마 개구리는 엄지공주가 자고 있는 호두껍질을 들고 가서 연못 한가운데에 있는 연꽃잎 위에 올려놓았어요. 연꽃잎 위에 올려두었으니 이젠 여기서 도망치지 못할 거야. 녹색 연꽃잎에 홀로 남겨진 채 엄지공주는 앉아서 울었어요. 엄지공주는 끔찍하게 생긴 개구리의 아들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한편 여인은 엄지공주를 찾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어요. 엄지공주 바로 밑 물속에서 물고기떼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개구리도 보고 대화하는 것도 들은 물고기떼는 엄지공주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도와주기로 했어요. 한편 엄마 개구리와 아들 개구리는 결혼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답니다. 물고기들이 녹색의 연꽃 줄기로 모였어요. 그러더니 이빨로 야금야금 물어뜯었지요. 연꽃잎이 떨어져 나갔고 엄지공주는 물 위를 둥둥 떠갔어요. 정말 고마워요. 정말 친절하시군요. 엄지공주는 개구리들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멀리 멀리 떠내려갔어요. 여러 곳을 지나쳐 가던 중 한 곳에서 작은 새가 엄지공주를 보고 말했어요. 참 예쁜 소녀로구나.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엄지공주는 잎으로 몸을 감싸고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엄지공주는 물에 태양이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빛나는 곳에서 깨어났어요. 엄지공주는 시냇물이 끝나는 곳을 향해 가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큰 벌레가 날아왔어요. 참 예쁜 소녀로구나. 어서 구해줘야겠다. 곧 벌레는 발톱으로 엄지공주를 꽉 잡고 먼 곳으로 날아갔어요. 벌레님,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가는 거지. 잠시 후 벌레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무에 살고 있는 다른 벌레들은 누가 왔는지 보러 왔어요. 친구들아, 여기 예쁜 소녀를 봐. 난 얘랑 결혼할 거야. 저 애는 다리가 두 개뿐이네. 아이고, 불쌍해라. 저것 봐, 손이 두 개야. 얼마나 부끄러울까. 저 아이는 인간처럼 생겼어. 어쩌면 이렇게 못생겼지. 벌레는 친구들의 말에 동의하고는 결국 화를 내며 엄지공주를 깊은 숲속 어딘가에 버리고 말았어요. 겨울이 다가왔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불쌍한 엄지공주는 추위에 몸을 떨었지요. 끔찍한 추위였습니다. 엄지공주는 먹을 것과 쉴 곳을 찾아 걷고 또 걸었어요. 머지않아 엄지공주는 우연히 작은 집을 발견했어요. 커다란 문으로 다가가 두드렸더니 그 집에 살고 있는 들쥐가 밖으로 나왔어요. 너는 누구니? 불쌍한 아이야. 숲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너무너무 춥고 먹을 것도 없어요.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난 여기서 혼자 산단다. 이리 들어와서 저녁 같이 먹자. 여기는 따뜻할 거야. 그런데 넌 이름이 뭐니? 엄지공주예요. 엄지공주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따뜻했고 아늑했어요. 여기에는 곡식 창고와 식료품 저장실이 딸린 부엌도 있었어요. 음식도 나눠주시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겨울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들쥐님, 당신은 정말 친절하세요. 들쥐는 엄지공주의 아름다움에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었지요. 주말이구나. 오늘은 손님이 올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옆집에서 나를 보러 오지. 곧 초인종이 울리고 두더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두더지는 검은색 벨벳 코트를 입고 방문했어요. 엄지공주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사랑에 빠진 두더지는 엄지공주와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들쥐에게 가서 말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음식과 집을 줄 테니 이 예쁜 소녀와 결혼하게 해주시오. 들쥐는 부자인 두더지에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좋소. 그럼 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겠소. 그래요. 엄지공주는 두더지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도망을 치기로 결심했어요. 숲속을 이리저리 헤매던 엄지공주는 다쳐서 누워있는 참새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이 추위에 새가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었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참새는 아직 살아있었어요. 참새는 다친 것뿐이었지요. 괜찮아요, 참새님? 안 돼! 피를 흘리고 있잖아. 엄지공주는 참새를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붕대와 약을 구해왔어요. 걱정 마세요, 참새님. 괜찮아질 거예요. 엄지공주가 붕대를 감아주자 참새는 곧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잘 가요, 귀엽고 작은 참새님. 고마워, 귀엽고 작은 아이야.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너에겐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이때였어요. 엄지공주는 들쥐와 두더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엄지공주! 어디 있어? 두더지의 목소리를 들은 엄지공주는 참새에게 말했어요. 들쥐님은 제가 두더지님과 결혼하기를 원하세요. 제발 저를 머나먼 곳으로 데려가 주시겠어요? 전 두더지님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되겠다. 이리 와, 내 등에 올라타. 빨리! 안녕, 들지님. 고마웠어요.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두더지와 들쥐는 엄지공주가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참새는 엄지공주를 꽃의 나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는 모든 종류의 꽃들과 노래하는 새들이 있었지요. 참 아름다워요. 여기는 뭐라고 부르나요? 꽃의 나라라고 부른단다. 난 이제 떠날 시간이야.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최고예요. 엄지공주는 참 행복했어요.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이 꽃들은 향기가 정말 좋아. 새들의 노래도 참 부드러워. 곧 엄지공주는 자신의 진짜 집이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사랑으로 길러주신 것도요. 슬퍼진 엄지공주는 집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때 갑자기 꽃의 나라의 왕이 나타났어요. 왕은 엄지공주를 보고 사랑에 빠졌죠. 나는 꽃의 나라 왕이요. 당신은 내가 본 소녀들 중에서 가장 예쁘군요. 나와 결혼해서 아내가 되어주겠소. 꽃의 나라의 여왕으로 만들어주겠소. 엄지공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왕은 확실히 달랐어요. 아들 개구리, 벌레, 그리고 검은색 벨벳 코트의 두더지하고는요. 네, 저를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신다면요. 그러면 우리 셋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엄지공주의 뜻에 따르기로 한 왕은 엄지공주에게 선물을 가져다 줬어요. 그중 제일 좋은 선물은 커다란 은색 곤충의 날개 한 쌍이었어요. 날개를 등에 메면 엄지공주는 이 꽃 저 꽃으로 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곧 결혼했어요. 결혼 후 왕과 엄지공주는 멀리 날아서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어요. 여인은 엄지공주가 돌아온 것을 보고 정말 기뻐했어요. 엄지공주야, 네가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이제 다시는 널 멀리 가게 하진 않을 거야. 어머니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엄지공주와 왕자를 반갑게 맞이한 여인은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